15과 물건 찾기. 듣기 1. 1. 뭘 찾으십니까? 하얀색 구두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하얀색 구두요? 이거 어떠세요? 괜찮네요. 한번 신어봐도 되지요? 2. 와, 우산이 참 예쁘네요. 그래요? 네, 빨간색이 아주 예뻐요.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3. 어제 뭘 했어요?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어요. 뭘 샀어요? 지갑을 하나 샀어요. 무슨 색 샀어요? 까만색이요. 4.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공항에서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찾았어요? 네, 분실물 보관소에 가서 찾았어요. 이 큰 파란색 가방이에요? 네, 맞아요. 듣기 2. 1. 어제는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요? 제가 좋아하는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무슨 색 가방인데요? 까만 가방인데 안에 지갑이 있었어요. 2. 지갑 찾았어요? 아니요. 가방 안에 없어요? 없어요. 가방 안에 넣었는데 없네요. 3. 전화 한 통화만 쓸게요. 잠깐만요. 어? 내 휴대전화가 없어요. 잘 찾아보세요. 없어요. 어디요? 제가 찾아볼게요. 어, 찾았어요. 여기 책상 밑에 있네요. 4. 어, 내 여권. 왜요?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두고 왔어요? 아까 10분 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공중전화 위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빨리 가보세요. 5. 여기 노란색 우산 못 봤어요? 아니요. 어디에 두었는데요? 문 옆에 놓고 잠깐 전화하고 왔는데 없어요. 그래요? 어디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아, 여기 있네요. 의자 밑으로 들어간 걸 못 봤어요. 듣기 3.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네, 어떤 가방입니까? 큰 갈색 배낭인데요. 언제 어디에서 분실하셨습니까? 오늘 오후 1시쯤에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거기에 두고 내렸어요.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첩하고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지갑이나 돈은 없었습니까? 네, 지갑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아, 까만색 우산도 하나 있습니다. 연락처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은 호앙 반남이고요. 전화번호는 982-9087입니다. 네, 저희가 찾으면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발음. 1.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2.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